평안감사 부임 축하 잔치. 전 김홍도. 조선 18세기. 종이의 색. 평안도 관찰사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 베풀어진 연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연광정 연회도, 부병루 연회도, 월야 선유도 이렇게 총 세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광정 연회도와 부병루 연회도는 성 안에서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낮에 펼쳐지는 광경인 반면 월야 선유도는 대동강변에서 밤에 행해진 행사를 그린 것으로 야외 불꽃 퍼레이드를 연상시킨다. 부병루 연회도 우측 상단에 단원사라고 적혀 있으며 등장한 인물군의 표현과 평행사선식 구도 등에서 김홍도의 화풍이 보인다. 관찰사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동강변에 나온 환영 인파들과 반듯하게 그려진 건물과 성곽, 깃발에 가해진 금니의 화려한 채색,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횃불을 든 사람들, 그리고 구경 나온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장대한 파노라마 형식으로 생생하게 묘사돼 당시의 풍속적인 소재를 충실하게 담은 수작이다.